찬양과 선교. 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진행을 맡은 박진덕 집사입니다. 찬양과 선교는 주님의 말씀인 찬양, 선교지 소식,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세계 정세, 좋은 글, 좋은 생각, 시, 유머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편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박종국 장은혜 선교사님의 에티오피아 선교지에서 온 기도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평안하신지요? 늘 기도로 선교 미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지상 전철 공사로 온 도시가 분주하고 교통이 정체되어 그동안 공사하던 일부가 한 달 후부터 개통을 한다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이제 건기로 돌아와 물과 전기가 매주 끊기고 있어 건기를 심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묘사인 루카트 할아버지 댁에 학비 전달 겸 몸이 불편하셔서 경과도 보고 기도드리며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병문안 가니 침대에서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올해 9월이면 92세이십니다. 최근에 한국의 보훈처장관으로부터 평화의 메달을 받으셨다며 기뻐하시며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며 감사를 전하십니다. 딸인 살람이 남편과 헤어지고 이제 집에서 본격적으로 이웃집들의 빨래를 해주며 일하고 밤낮 후가 종이로 작은 간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500불 하는 삼성의 반자동 세탁기라도 한 대 사주며 열심히 일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방문한 스티브 브라운 형제가 어려 아디스 아바마 대학생 집회에 초대되어 젊은이들에게 간증과 복음송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수원교회 이규형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문하셔서 핍박받고 있는 악슴의 지하 개척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시간을 주셨고 처음으로 악슴에서 120km 떨어진 대불의 다모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도원은 4세기에 세워졌고 이슬람과 적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 산 정상에 세워졌고 소가죽으로 만든 줄을 타고만 올라갈 수 있는 수도원으로서 지금도 150여 명의 수도사들이 기도하며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영광교회 설진국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미전도 지역의 개척교회 현장을 헬리콥터 선교회의 미션 헬기를 타고 미전도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나누었고 랄리벨라를 방문해 지하교회 지도자를 초청해 교회가 정부에 의해 폐쇄되어 핍박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인근의 선교센터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교회를 위해 3륜차를 구입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저희 교회의 18살 자매의 남녀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산병원이 듣고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해 주어서 무료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아울러 국회의원의 한동대학 법률대학원에 입학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 선교사는 논문 마무리와 디펜스 그리고 졸업을 하고 ETC 신학대학과 EGST 대학원에서 가을 학기부터 교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넷째, 한국의 부친 장로님이 97세로 최근 넘어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섯째, 2015년 7월과 9월에 단기 선교팀 방문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무에게 배운다. 나무도 사람처럼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나무의 성과를 꿰뚫어 보고 그것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은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문자로 책에 써서 남길 수도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시오카 스냅기즈의 나무에게 배운다 중에서입니다. 나무의 결을 알아야 좋은 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깎고 어떻게 대패질해야 좋은지를 한눈으로 알아챕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결을 한눈에 알아야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수가 나무를 통해 배우듯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세상 흔들리고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바람에 나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은혜동산 정석천, 신병연, 정주리, 정태은 선교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전쟁에 동참하는 동역자님께 세상이 정말 급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급변하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가슴을 무겁게 하며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35차 교사대학을 방콕은혜국제학교 강당에서 실시합니다. 4박 5일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을 참석하기 위해 1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얻어서 태국교회 못자리판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십니다. 등록자들의 분포도를 보니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사실 주최자인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참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역장님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태국교회를 향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태국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건강하지 못하면 태국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시간이 어연 27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8년 차에도 변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교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것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교사대학에 반주로 참가한 자매는 저희와 함께 7년 동안 동역하는 김순아 선교사 조카입니다. 어머니 김미아 집사님과 함께 와서 악보를 정리하고 반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역자 중 음악을 전공한 자가 없습니다. 음악학원도 이미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공자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음악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태국 스태프들입니다. 저희 학교와 교회에서 지원받아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 재학생,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이들을 기숙사에 머물며 숙식을 함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입니다. 찬송과 율동을 돕기 위해 먼저 번역된 노래를 익히고 그리고 율동을 배우면서 하는데 정말 수준급입니다. 앞에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힘이 됩니다. 또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번역 책임을 맡은 신병현 선교사, 노래 지도 등 일반 업무를 맡은 김순아 선교사, 이상수 선교사, 박영희 선교사, 사리미 고장, 정주리 교감, 산지 부족 동역자원 전도사, 요바 전도사와 신학생들, 그리고 정태은 전도사 모두가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교사대학을 앞두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비가 온 후 소천, 비가 오고 난 후 세상이 맑듯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그대의 수많은 모순들, 통곡으로 씻으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탓으로 돌리면 저절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기독교 국가로서 믿음이 퇴색하고 있다. 퍼블릭 릴리지온 리서치 인스티튜트와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미국이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여기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여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달 미국인 1,0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미국을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2010년의 조사에서는 4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35포인트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010년도에 37%에서 현재는 45%로 8%나 증가했다. 또한 미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였었던 적이 없다라는 대답은 17%에서 1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이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의하는 이들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많았으며 복음주의자 3분의 2 이상이 미국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부지역 69%,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 66%, 여성 58%, 45세 이상 복음주의자들의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의견에 더 적극적이었다. 미국의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질문에는 40%가 그렇다라고 동의했으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인 54%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35%만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며 동의한 사람들 가운데 21%는 강하게 동의했고 19%는 다소 동의한 것으로 나타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낙천적이었는데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들은 4분의 1만이 미국의 좋은 날들을 다 지나갔다고 응답했다. 그에 비해 대졸자들은 38%,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사람들은 46%가 미국의 좋은 날들이 지나갔다고 대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이사장 에드 스테치는 미국인들에게 God bless America는 노래 이상의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미국을 축복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처는 이전의 조사에서 미국인이 대다수가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에 하나님 아래 있는 애 대한 문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데이터를 얻은 적이 있다. 애국심과 예배의 조화 또한 교회에서 미국 국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물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머셔대학 골스 데이비드 구씨는 국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애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크리스천 리티 투데이의 자매지인 기독교 성경연구는 기독교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의 애국심 사이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우선 부모님의 뜻을 따르렴. 하지만 내가 잡고 있는 올바른 방향까지 잃어버리면 말은 아니다. 그 방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한 진리이다. 대두에는 문이 따로 없다.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남을 위한다는 아량넓은 마음을 간직한다면 아무것도 거치적거릴 게 없을 것이다. 형각의 오직 모를 뿐 중에서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과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면 부모의 인정을 넘어 세상도 인정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금은 조금 아파도 삶은 마치 조각 퍼즐 같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실망과 슬픔의 조각이 내 삶의 그림 어디에 속하는지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단다. 지금은 조금 아파도 남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느끼는 배고픔, 어리석음이야말로 결국 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들 힘이 된다는 것 내게 꼭 말해주고 싶단다. 장령이의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중에서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울어도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 몸 깊숙한 곳에 칼을 댑니다. 살을 애는 고통 넘어 치유의 기쁨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비명과 고통, 실망과 슬픔, 목마름, 배고픔, 어리석어 보이는 조각들, 그 모두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꼭 필요한 퍼즐들입니다. 사람은 아프면서 자랍니다. 시련 속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은 어디 있나요?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 부인이 예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했습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기에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줘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다라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친절한 사랑으로 대해줘봐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난 나흘에 동안 내가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게요. 행복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었네요.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곳이 어디든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